한겨레, CBS 방송 등 남조선 언론들에 의하면 박근혜 욕도가 아무런 공직도 없는 민간인에 불과한 최순실에게 청와대의 기밀 자료들을 정상적으로 노출시켜온 사실이 상세히 드러났습니다. 그에 의하면 최순실은 거의 매일과 같이 청와대 수속들이 박근혜에게 보고하는 30cm 두께의 보고 자료를 먼저 넘겨받아 검토하곤 했습니다. 최순실은 이 자료를 가지고 박근혜의 앞으로의 일정과 정책 등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마쿠 실세 인물들의 모임을 운영했는데 장관을 임명하는가 마는가 하는 문제를 비롯한 인사 문제도 여기서 결정됐습니다. CBS 방송은 이러한 사실을 전하면서 박근혜가 최순실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최순실이 국정 운영에 비공식적으로 개입한 것이라고 경악을 표시했습니다.